초기 책 내일 조각 삼중 원룸 어색 감동 종유 판례 성감 배유 말 지워 초 초기 책 내 心一变， 天别再 长望那日， 唯愿两人 回面街中两望，心声相互诉，愿我永远记得你， 话句再见痴心。 就算今天总要分离，总需别复见。重逢共对，愉快乐。